미국이 끊임없이 벌여놓고 있는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비롯한 대조선 적대시 책동과 핵위협 요소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22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러시아, 중국, 수리아, 이란, 모리타니, 브라질,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슈, 민주공고의 통신, 신문,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